없고 곤궁할수록 진가를 더한다. 세상 어떤 마음이 이토록 솟을바람 한 자락에도 놀라 파르르 떠는 아기새의 가슴 같을까. 사랑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처럼

잊어버렸지만 늘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잊히질 않아 나중에 펴보라 하던 꼬깃꼬깃해진 꼬깃꼬깃해진